내가 그때 널 잡았더라면 너와 나 지금보다 행복했을까. 마지막에 널 안아줬다면 어땠을까. 나의 옛사람 옛사람 가끔 난 너의 안부를 속으로 묻는다. 그리고 너 혼자씩 웃는다. 희미해진 그때 기억을 빈잔에 붓는다. 잔이 차고 넘친다. 기억을 마신다. 그 기억은 쓰지만 맛있다. 그 시절 우리의 도수는 거의 웬만한 녹주보다 높았어. 보고 또 봐도 보고팠어. 사랑을 해도 해도 서로에게 고팠어. 목 말랐어. 참 우리 좋았었는데 헤어질 일이 없었는데. 너와 나 지금보다 행복했을까. 어땠을까. 마지막에 너 어땠을까. 안아줬다면 어땠을까. 너와 나 지금까지 함께 했을까. 우리 같이 꼴딱 밤새 맞이한 아침 홀딱 잠게 창문을 닫지. 우리는 마치 창밖에 참새처럼 잠들기 싫어하는 애처럼 초등학생처럼 아무도 없는데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못듣게 귓속에 말을 해. 그 시절 우리의 온도는 거의 저 밑에 적도보다 높았어. 썩났어. 감기도 아닌 것이 열났어. 온몸에 어디든 귀를 갖다 대면은 맥박 소리가 귓가에 그날에 너의 소리가. 살진 않지만 눈 감으면 살고 있다는 사람 품 안에서 같은 추억하면서 내 곁에 있진 않지만 내 몸이 기억하고 있다는 사람 품 안에서 같은 추억하면서 어땠을까. 너와 나 지금까지 함께 했을까.